수지 씨, 미안해요. 오늘 병원에 가야 해서 같이 영화 못 볼 것 같아요.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? 어디 아프세요? 아니요. 제가 아니라 지금 어머니께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다고 전화가 왔어요. 병원에 바로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아요. 저런, 크게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. 제 걱정은 말고 잘 다녀오세요. 미안해요. 다음에 꼭 같이 영화 보러 가요. 그래요. 어서 가보세요. 29번